일조 학술 교육교류 협회 부회장 손오배 마모르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우호 교육교류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김송주 소학교, 김종숙 타가소, 과학기술전당 등을 참관했습니다.